지난주 우리는 전도의 즉각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전도의 미련성과 긴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미련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미련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미련성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의 미련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도가 필요한 가장 주된 이유는 세상의 미련성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가 왜 필요하냐?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도를 구하는 도를 찾는 구도자라고 부릅니다. 평생을 통해 진리를 찾고 득도하려고 무진 예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 종교의 특징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깨닫거나 혹 신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제하에서 인간은 진리나 신을 찾으려고 깨달으려고 예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인간은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거나 혹은 신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스스로는 진리나 신을 알 수 없기에 그래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갈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그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련성 때문에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미련성입니다. 이게 전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도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에서 먼지보다 작은 이 존재가 우주를 알 수도 없는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평생을 신을 찾아보아도 인간적인 지혜로는 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세상의 미련성뿐 아니라 이 전도에는 하나님의 미련성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성이라고 하니까 좀 불경한 단어 같지만 오늘 성경에 그 표현들이 나오기에 저도 가감하게 이런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미련성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미련성은 전도의 내용 때문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하는 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라든지 도라는 것을 전할 때에는 뭔가 고상하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은 특별한 무언가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속되게 뭐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한다든지 아니면 예수 믿으면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런 식으로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전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에 너무 익숙해서 아마 그 의미를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발가 벗기운 채로 자기가 가르치던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흉측한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방법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게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오늘날로 비유를 하자면, 자,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 예수님은 그는 세상에 죄를 짓고 전자발찌를 차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체행된 분이야. 여러분, 전자발찌를 누구에게 채우는지 알겠죠? 아시죠? 자,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가해진 형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얼마나 이게 미련한 것 같아요. 도대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이게 통할까?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미련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간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는 십자가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 이걸 어떻게 믿을까? 이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더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통할 것 같지만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통하고 뭔가 다른 걸 전해야 잘 통할 것 같은 이런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전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이 전도의 내용의 미련성,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게 더 잘 통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병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 놀란 일이 일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논리적인 것이라서 듣는 사람들이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진리라면 더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적도 아니고 그런 어떤 논리도 아니고 정말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을 택하여 전하게 하였다는 것.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통한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안 통할 것 같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통한다는 거예요. 택한 자에게는 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한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들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더 낫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전도하기로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미련한 전도의 내용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미련성은 전도의 방법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미련성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내용에도 나타나지만 전도의 방법에도 미련성이 어리석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전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영혼 구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이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영혼 구원 그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굳이 사람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이고 시간 낭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면 훨씬 쉽고 훨씬 빠르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통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원 구원 그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 목적을 가장 잘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들 데리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냥 제가 하면 쉽고 간단하게 해버릴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보면 참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하고 말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에게 시켜야 할 경우가 있어요. 왜냐? 교회는 어떤 결과, 어떤 효율성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기업이 아니에요. 이익을 내는 집단이 아니에요. 함께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모든 것을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경제적으로 나을 수는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혼자서 해내면 10명이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전도가 영혼 구원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하여 정말 어렵게 수천 년을 질질 끌면서 이렇게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목적이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 자주 언급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언제라고요?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거나 나눌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젊음을 자랑합니다. 젊음이 부럽긴 합니다. 저도 아까 좀 빠른 곡을 오늘 연달아 불렀더니만 벌써 숨이 차고 힘들더라고요. 좀 뛰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 하고 싶은데 벌써 이 숨이 차올라오는 것이 안 되더라고요. 젊음이 부럽긴 합니다. 그러나 그 젊음도 때가 되면 물질, 좋은 차, 좋은 집, 여러분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어떤 부자도 빈손으로 죽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고 영생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고 영생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영생하고 물질하고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영생을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만일 정말 영생이 있고 물질이 있다. 어느 것을 택할 것 같아요? 당연히 영생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오늘 가정예배 시간에 이걸 나누니까 우리 자녀들이 요즘 사람 안 그래요 아빠. 그래도 물질 택할걸요?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물질주의가 팽배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영생을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을 택하는 거지. 영생, 여러분 영생 아니면 무엇입니까? 영벌이에요. 지옥이에요. 자, 영생을 택할래? 물질을 택할래? 정말 이 영생을 믿는다면 영생을 택할 거예요. 영생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영생을 나눠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나는 영생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주는 복이나 받아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 좋은 대학 간다. 그런 이야기만 해주고 자기만 영생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영생을 나눠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말하지 않고 영생을 나누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주지 않고 자기만 알고 누리고 쓸데없는 쓰고 없어질 세상의 것들만 잔뜩 이야기해주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영생을 나누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는 영혼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먼저 믿은 우리를 위해서 사용된 방법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도는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성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을지는 몰라도 전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함께하는 시간이 전도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성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도는 불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도의 미련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끝내실 수 있죠. 쉽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택한 백성들을 때가 되면 부르면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면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미련할 정도로 수천 년을 끌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순교에 희생을 삼으면서 수많은 사람의 피의 대가로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전도라는 것은 그리 급한 것은 아니구나. 천천히 느긋하게 해도 되는 것이 전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것을 지금 수천 년 동안 끌어왔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긴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때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용어는 이 긴박성을 잘 나타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구원을 일반적인 세상에서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구조입니다. 구조라는 단어는 긴박성을 잘 표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세월호 사건에 수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참으로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이 선장과 선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은 건졌다고 선장은 그 젖은 돈을 들고 말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침몰하고 있는 뱃속에 갇혀있는 학생들을 구하지 않고 자기는 구조되었다고 딴짓하는 선장과 선원들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침몰하는 인생의 세월호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참 이번에 그 배 이름이 세월호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인생은 세월이라는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타고 있는 이 세월호는 침몰하는 중이에요. 지금 침몰하는 인생의 세월호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구조되었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다면 혹은 천천히 구해줄게 혹은 다음에 구해줄게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욕하고 분노했던 그 선장과 선원이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장 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지금 침몰하는 뱃속에 학생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돈이나 말리고 있고 구조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그 선장과 선원들 똑같이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 세상은 세월호라는 배고 이 속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침몰하는 배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전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그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데 아마 서울에 타고 있던 학생들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수학여행 갔다 오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잠시 미루었던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귀에 있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긴박성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빚더미 속에서 허덕이다가 설상가상으로 마음마저 병들어서 우울증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우울증이 심해지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은 하루 더 살아서 못하냐 급기야 자살을 결심하고 택시를 탑니다. 그녀는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두 배로 드릴 테니까 청평댐으로 가주십시오. 얼마만큼 달렸을까? 침묵이 흐르다가 택시기사님이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청평댐에 자살하러 가는 거죠. 이 근처에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가면 아마 오후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왕 자살하실 거 한번 들어가서 한 시간만 앉아있다가 죽으면 안 될까요? 이왕 죽으실 거 한 시간만 앉아있다가 죽으면 안 될까요? 내가 가지 않고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예배 후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면 말씀하세요. 그럴 땐 청평 때문에 데려다 드릴 테니 미련 없이 풍덩 빠지세요. 그 차는 이미 기도원 입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춰서고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니까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들어가 보세요. 그녀는 알 수 없는 힘이 끌려서 그 예배실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 기사님에게 기도원으로 데려다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인사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예배당을 주시하고 있던 그 기사님은 그녀의 얼굴 표정이 바뀐 것을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며 차를 몰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녀는 그 기사님의 이름도 자동차 번호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사님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렇게 새로 얻은 삶을 통해 자기와 같은 연약한 자를 돕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서울역 노숙자들을 섬기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정옥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택시 기사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과연 하루 일당을 포기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은 분명히 자살할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긴박성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스스로 우리에게 이렇게 속일 거예요. 설마? 아니겠지. 자꾸 자기를 속일 거예요. 설마? 설마? 아니겠지. 아니겠지. 그리고 그냥 내려주고 갔을 거예요.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주에 걸친 전도에 관한 설교를 통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3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1991년 대구에 거주하는 5명의 초등학생이 집을 나섰다가 실종되었고 이미 공소시효도 다 지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입니다. 아이들이 실종되자 그 부모님들은 언젠가 돌아오겠지,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느긋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생업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사방 곳곳에 전단지를 뿌리고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찾고 전단지를 뿌리는 것이 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의 가사는 다 탕진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 중에는 그렇게 자녀를 찾다가 결국 심신이 지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돌아오겠지, 때가 되면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고 보내고 보내시다가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세상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전도의 미련성과 긴박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지금 침몰하는 인생의 세월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라는 생명줄을 날마다 던지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